turn it, turn it up. Bang, can you hear it right now? 심장 소리 터져 get loud. So freak, 좀 거칠 테니 watch out. 두 발 앞에 한계선을 밟아. 완전한 게 베이지 그어진 칸은 없어. 반대로 채워가 낯선 길에 빠뜨려온 더민 것도 맞서 붙잡고 우리가 새긴 story. 나도 한껏 찍어 다 post it. 상상해봐 우리가 만들 new wave. Sweet, yeah, yeah. 어딘가 사탈한 질감이 맘에 들어 자유롭게 making my way. 제 멋대로 one, two. 전에 너도 들어와.